언덕에 한우산 아래서 사랑을 속삭이던 아름답던 그 추억은 가랑비에 씻기고 그 일을 생각하며 나 홀로 그 언덕에 한방눈 내리던 은빛도 그 언덕에 손과 손 잡고서 사랑을 속삭이던 아름답던 그 추억은 속에 잠기고 그 일을 생각하며 나 홀로 그 언덕에 그 언덕.